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나서는 모델마다 코가 좀 삐뚤어졌다든지 눈이 좀 치켜 올라갔다든지 꼭 한 가지씩 흠이 있었습니다. 화가는 할 수 없이 가장 예쁜 코, 가장 예쁜 눈, 가장 예쁜 입, 이렇게 예쁜 것들만 골라서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 그린 뒤에 보니까 그 얼굴은 결코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는 예뻐지려고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코를 눕히죠. 그런데 페루에서는 오히려 예뻐지려고 있던 쌍꺼풀을 풀고 코를 낮춘다고 하네요. 인기 있는 대통령 후지모리가 동양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쁘다는 것은 절대 개념이 아니라 상대 개념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 애와는 절대 만나지 않겠어. 한국 영화는 절대 안 봐.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 이렇게 절대성을 고집하다 보면 극단의 함정에 빠집니다. 문호동 부부임금 절대 반대. 한의대생 유급불사. 전교조 절대 반대. 조건부 복직 절대 반대.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상대성. 바로 지금 필요한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Only fools rush in. And I ain't here falling in love with you. 영화 슬레이버에 삽입된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죠. 이 곡을 UB40가 레게풍으로 불렀습니다. 이 슬리버라는 것은 그 폭이 좁은 고층 아파트를 뜻한다죠. 맨하탄의 이 슬리버에 입주한 샤론 스톤과 윌리엄 볼드윈. 그들 사이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훔쳐보기라는 인간의 고유한 욕망, 이것을 바로 바이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어리즘을 극대화한 영화가 바로 슬리버라고 하네요. 올여름 이 영화로 또 샤론 스톤의 열풍이 다시 한번 불까요? 글쎄요. 어쨌든 영화는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합니다. 1, 2학년 때는 몰랐는데 4학년이 되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나 둘 자기의 반쪽과 하나를 이루어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존재란 이것뿐인가 하는 생각에 비참하기도 하지만 친구들이니까 이해해야겠죠. 서울 은평구 응암 3동의 정효연 씨. 글쎄요. 친구들과 이 곡 같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그 허전한 빈 가슴을요. 제가 이 음악으로 채워드릴게요. 영화 형사 중에서 신놈의 모릅니다.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 브라초 테메 스카르도 니 돌로레 voglio restare con te se non me moro voglio restare con te se non me moro Non piagni amore mio, non piagni amore mio Non piagni e state zitta su sto cuore Ma se te fa soffrì, dimmelo pure Quello che mai da di Dimmelo pure Quello che mai da di Dimmelo pure Te penso amore, te penso amore mio Tu sei partito e mai lasciata sola Ma tu non sai che sento nel cuore mio C'è sento il bene tuo che me consola C'è sento il bene tuo che me consola Non me moro Voglio restare con te Si non me moro Voglio restare con te Si non me moro Al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콘택트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칼라 콘택트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렌즈 시바칼라 콘택트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칼라 콘택트렌즈 시바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places that this heart of mine embraces all day through. Summer's day, in everything that's light and gay, I'll always think of you that way. 엉뚱하게 스파이가 돼버린 멜라니 그리피스와 그의 차가운 상관, 마이클 더글러스가 제외해서 춤추던 장면에서 흐르던 곡이었죠. I'll be seeing you, 영화 Shining Through, 사랑의 용기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까예 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이렇게 제목이 긴 특집 계속해드리는 시간이죠. 36번째 작품 오늘 참여합니다. 이태리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이 노년에 만든 여자의 증명, 이 영화가 36번째 작품으로 뽑혔는데요. 칸 영화제 35주년 기념 특별상을 수상했죠. 이 영화는 영화감독 니꼴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는 한 여자에 관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미지가 통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실제 생활에서의 그의 연애 상대는 계속 바뀌죠. 영화는 이렇게 한 영화 감독의 직업적인 위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안토니오니 감독 자신의 불안했던 여성관계, 이것을 다뤘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죠. 국내에서는 바디 워먼이라는 엉뚱한 제목으로 그나마 30분이 잘린 상태로 개봉됐었습니다. 프랑스 누벨바그 감독 중에서 최고의 영화광, 누굴 것 같으세요? 바로 까예 디 시네마의 창간 멤버로 편집장까지 지냈던 실력파 감독 자크 리베트입니다. 그는 종교성의 이유로 상영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던 라 헬리조스 이런 영화 등 연출되는 것마다 문제작을 내놓은 감독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의 영화 르 퐁 디 노르, 북쪽에 있는 다리 이것도 까이디 시네마가 선정한 82년도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뽑혔습니다. 자, 까이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그 38번째 작품은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좋아하는 친구 대성이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대구 서구 원대 2가의 김상미 씨의 마음도 함께 실어드렸는데요. 그 마음도 함께 읽으셨나요, 여러분? 자, 바로 영화 E.T. 중에서 Flying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까이디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200선, 그 38번째 작품이 바로 스필버그 감독의 E.T.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보셨을 테지만 이 스필버그 감독의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 이것이 비평가들의 점수를 따지 않았나 싶네요. 특히 엘리오트와 이티가 이별과 함께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마지막 장면, 이것은 인간이 지닌 순수성,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표현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티의 자연스러운 연기를 위해서요, 이 두 손으로 걷는 신체 부자유 소년을 모형 속에 들어가게 했다는 뒷얘기 여러분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상복이 없는 스필버그답게 아카데미에서는 음향상, 시각효과상, 작곡상만을 수상했죠. 비주얼 이펙트, 그러니까 시각 효과 면에서만큼은 80년대 최고의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지만 관객으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해서 저주받은 걸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영화. 뭔지 아십니까? 최근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재편집한 디렉터 스콧이 국내에서도 개봉됐던 블레이드 러너. 바로 이 영화가 가이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가운데 39번째 작품입니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복제인간, 리플리칸트와 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인간성을 잃어가는 형사, 블레이드 러너. 이 두 부류를 완벽하게 대비시켜서 이 작품이 단순한 SF 오락물 이상임을 증명했죠. 또 반겔리스의 신서사이저 음악도 영화의 작품성을 높이는데 큰 몫을 차지했고요. 자, 그러면 그 음악 들어볼까요?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 김은정 씨도 하이텔러 신청해 주셨죠? 들어보세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러브 테마였습니다. 가이에 뉴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그 40번째 영화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형제 감독이죠. 따비아니 형제가 만든 산 로렌조의 밤입니다. 영화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전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매년 8월 10일, 바로 산 로렌조의 밤에 별에다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의 전설입니다. 영화는 이 산 로렌조의 밤에 한 젊은 여인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전쟁을 기억하면서 시작됩니다. 전쟁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살해해야만 했던 비극이 때로는 코믹하게 또 때로는 환상적으로 표현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직업 배우는 단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토스카나 지방의 실제 주민들이 출연했다고 하죠. 영화 집시의 시간이 연상되는 작품이네요. 자,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 200선, 41번째 영화. 바로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빅토 빅토리아입니다. 이 영화도 시대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죠. 33년에 만들어진 같은 제목의 독일 영화를 리메이크했는데요. 한 예술가가 소프라노 여가수를 만나서 그녀를 동성연애자로 변모시킨다는 내용의 뮤지컬 코미디입니다. 다른 영화와 마찬가지로 줄리 앤드루스가 남편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의 이 영화에 주연을 맡았는데요. 그의 아카데미에서 헨리 맨시니의 주제가가 주제가상을 수상했고 또 줄리 앤드루스는 여우주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었습니다. 각색 의상, 미술 부문에서도 후보에 올랐었죠. 자, 그 코스연난 줄리 앤드루스의 그 모습이 기억나시죠? 빅토 빅토리아 중에서 듣습니다. 자니 마티스, Crazy World. 재수생이신데 지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신다는 송파구 가락동의 진영씨. 그저 그 이 노래의 제목처럼 그냥 편한 마음으로 천천히 생각하시라면서 제가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영화 빅토 빅토리아 중에서 자니 마테스, 크레이스 월드였습니다. 자크 드미 감독 하면은 쉘브르의 우산으로 유명하죠. 이 자크 드미가 82년에 감독한 도시의 방, 운 샴브르 앙 뷰가 바로 까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영화, 80년대 세계영화 200선 42번째 영화입니다. 자크 드미의 영화들은 시적인 대사와 영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생전에 가장 프랑스적인 감성을 지닌 감독이라고 평가받았죠. 또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영화 감독인 아내 아니스 바르다가 몇 년 전에 타계한 그를 추억을 하면서 자크 드미의 자전적인 영화 낭떼의 자코를 발표한 적도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FM 영화음악의 까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영화 200선 듣고 계십니다. 자, 폴란드 출신의 저지 스콜리모프스키 감독. 그는 자유노조 운동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망명자 신세가 된 감독입니다. 이런 스콜리모프스키가 조국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밤일, 문라이팅이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까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영화 200선의 43번째 영화죠. 언젠가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었죠. 4명의 폴란드 노동자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영국으로 밀입국했습니다. 밀입국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만 일을 하는데요. 이 4명, 이 폴란드 노동자의 눈에 비친 자본주의 사회는 환상 그 자체죠. 돈만 있으면 칼라 TV든 뭐든 다 살 수 있으니까요. 이들은 일이 끝나면 그동안 번 돈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때마침 일어난 그다니스크 조선소 파업이 그들의 귀국길을 막아버리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네 명의 노동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82년도 깐느 그랑프리 수상작인 터키 감독 일마즈 귀니의 요울 역시 단 며칠간만 임시로 가석방된 죄수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터키 민중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감독이 투옥되는 바람에 연출 콘티를 비밀리에 조 감독에게 전달해서 영화를 완성했다는 뒷얘기, 이젠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80년대에 가장 널리 알려졌던 제3세계권 영화 중에 하나인 요울, 까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영화 200선, 그 44번째 작품이었습니다. 자, 요울 중에 삽입된 곡 하나 듣죠. 크루드족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Lo lo lo lo lo yo bas no era banele ni turba vilele hey احمد و روني hayra navim basnoya kuroga navim basnoya la tilbe jemra marmudi wasmoya la singbaram abdul khodesh tara kosh kusara uchi moya la bare qaron baze khosar da girga men hamde khotara dastur daya ahmad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lo وزه چوان ادو محمد گرباری مود گندا مدد دیدا وزه دومه گده گرو بیخ چپلی میرا خودون حفظن و حفت سالی وزه برا بالا خود دمی زفرد را تو ندیدا احمد و د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لو 영화 요리에 삽입된 크루즈족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연도별로 정리해드리고 있는 까이의 뉘시네마 선정 3개 영화, 이제 83년으로 넘어갑니다. 프랑스의 로베르 브레송 감독은 누벨바그 세대 감독들에게는 정신적 지주 같은 영화 예술가입니다. 실험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새로운 영화 문법을 만들어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벌, 이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한 그의 작가 정신, 이것이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까이 뉘시네마 선정 3개 영화, 그 45번째 영화인 그의 영화 돈, 락상 역시 인간의 정신, 물질, 이것의 관계를 통해서 죄와 벌, 그리고 영혼의 순수와 타락, 이런 개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작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이라고 하죠. 연금으로 생활하는 한 노부인과 그녀의 돈을 줄곧 탐내온 한 청년이 문득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영혼이 교감을 이루게 되는 마지막 강변 장면은 오히려 종교적이기까지 하는데요. 80세의 노 감독의 인생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브레송 감독은 이 영화로 깐느 특별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까이 뉘시네마가 선정한 3개 영화, 46번째 영화는 브레송의 대를 잇는 누벨바그 후세대 감독의 작품입니다. 장리 꼬다르 감독 밑에서 영화를 배운 필립 가렐 감독. 그는 전위적인 실험 영화로 유명한데요. 그의 영화인 비밀스런 아이들, 이 영화는 이런 그의 작품 스타일의 전환점이 된 작품입니다. 그것은 이 비밀스런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그의 자전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특히 여성을 남성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성을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그의 사랑관,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홍키통크, 이런 말은 질 낮은 댄솔, 엉터리 흥행사, 이런 뜻을 가진 미국 속어인데요. 홍키통크맨 하면 저급한 술집을 전전하는 사나이, 엉터리 삼류 가수, 이런 뜻이 되겠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 초기에 만든 영화 중에 홍키통크맨이라는 로드무비가 있습니다. 컨트리 가수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그의 조카, 그리고 할아버지, 이 세 사람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대지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스트우드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일종의 휴먼 드라마죠. 까이 뉘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47번째 영화

자, 까예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그 50번째, 50번째 작품은 호주 출신 감독이죠. 피터 웨어의 가장 위험한 해, The Year of Living Dangerous입니다. 스카르노 독재 치하의 혼란스러운 인도네시아. 군부가 친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1급 정보를 입수한 호주 기자 멜 깁슨이 기자 정신과 군부의 위협, 그리고 사랑. 이 틈바구니에서 마치 80년의 광주와도 같은 자카르타 거리를 헤맵니다. 서구인들의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요. 80년 광주 민중항쟁에 관한 영화도 우리가 못 만들면 아마 이렇게 외국에서 곧 내놓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데모 장면이 아주 사실적이고요. 멜 깁슨은 아, 이런 연기도 할 수 있구나 싶을 만큼 젊은 시절의 멜 깁슨과 시고니 웨버의 생생한 연기 역시 볼거리입니다. 그리고 취재와 송고가 금지된 계엄령 상황 아래서 호텔 창문에 반정부 구호를 내걸고 목숨을 끊는 그 사진작가였기에 린다 헌트. 이 영화를 빛내게 한 배우죠. 남자 역을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게 소화해낸 이 여배우는 이 영화로 83년 아카데미에서 조연상을 수상했죠. 비디오 출시 제목 역시 가장 위험한 해입니다. 자, 가장 위험한 해 중에서 듣습니다. 랑팡, 아이드. 반겔리스의 음악인데요. 여성 기타리스트 리오나 보이드가 연주합니다. 영화 가장 위험한 해 중에서 리오나 보이드의 연주로 들어보신 랑팡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에 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영화 200선, 오늘 36번째 작품부터 50번째 작품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36번째 작품은 이태리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여자의 증명, 37번째는 프랑스 자크 리베트 감독의 북쪽에 있는 다리,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E.T.가 38번째 작품이었고요. 레들리 스캇의 블레이드 러너, 이탈리아 따비아니 형제의 산 로렌조의 밤, 또 미국 블레이크 에드워스 감독의 빅토 빅토리아, 프랑스 자크 드미 감독의 도시의 방도 있었고요. 또 폴란드 저지 스콜리모프스키 감독의 밤일, 43번째 영화였죠. 일마스 귀니의 율, 로베르 브레송의 돈, 필립 갸렐의 비밀스런 아이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노래까지 부른 홍키톤크맨, 또 릭 베이송의 최후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퓨리오로 49번째로 손꼽혔고요. 호세 피터 웨어 감독은 가장 위험한 해로 50번째 작품이 됐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